여전히 바라보던 네 눈빛으로 깊어진 밤 짙게 남겨진 꿈처럼 내 가슴 속에 남아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지난 기억에 아프니 잊으려는 네 슬픈 눈물이 어느새 내 맘에 내려와 상처가 이제는 내 맘에 맴돌아 Always I'm beside you I'm beside you 널 바라볼게 머나 멀리 걸어온 그 길에 이렇게 내가 딴 거 잊지 마 Always I'm beside you I'm beside you 나 기다릴게 지난 날들도 널 안아줄 수 있고 다시 너 지켜.